Conversation 3. Mark enters a gift shop at the airport.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. 어서 오세요. 뭐 찾으세요? 한국 인형 있어요?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기 많이 있어요. 이거 얼마예요? 14,000원입니다. 저기 저 인삼차는 얼마예요? 한 상자에 20,000원입니다. 인삼차 한 상자하고 인형 하나 주세요. Please repeat each phrase. 어서 오세요. 뭐 찾으세요? 있어요? 한국 인형 있어요? 이쪽으로 오세요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많이 있어요. 여기 많이 있어요. 얼마예요? 이거 얼마예요? 14,000원입니다. 얼마예요? 인삼차는 얼마예요? 저기 저 인삼차는 얼마예요? 20,000원입니다. 한 상자에 20,000원입니다. 주세요. 하나 주세요. 인형 하나 주세요. 한 상자하고 인형 하나 주세요. 인삼차 한 상자하고 인형 하나 주세요.